전국에 계신 5천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대문구청 신촌 플레이버스와 함께하는 본격 청년 근현대사 토크쇼 언제나 함께 보니 후니 라디오시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또 뵙네요. 아, 일주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역시 마포구의 지하에서 네. 바벨을 들어올리고 또 들어올려. 아, 또 들어올려. 맨날 들어올려. 네. 아, 맨날 들어올려. 맨날 들어올려. 예상 통장 잔고도 들어올려야죠. 아, 들어올려버려야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인사드리기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나 함께 보니후니 라디오 지부의 진행을 맡은 문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함께 보니후니 토크를 맡고 있는 김선생님 김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미슬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오늘 언제나 함께 보니후니 라디오 지부 제5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해버려야죠. 자, 오늘은 아주 좀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떤 프라이드를 얘기하는 오늘 거죠? 오늘 제목이 오화 가게날의 아침 아닙니까? 아, 가게날.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글자, 세상 모든 언어의 발음을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는 유일한 글자. 에스파뇰? 그 무엇일까요 대체? 무슨 언어일까요? 이탈리아? 이탈리? 땡! 잉글리쉬! 잉글리쉬? 노! 중국어는? 중국어는? 와우! 니한거! 니한거? 한국어. 그렇습니다. 한국어도 맞지만 일단은 정식 명칭으로는 한글이죠. 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한글이죠. 아주 자부심이 넘치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프라이드 박살나죠. 이거 먼저 좀 말씀을 해드리면, 혹시 그 국사책이나 혹은 언어 지문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귀인데 이거 아실 거예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해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결국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나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 익혀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 아니, 무슨 뭐 고등학교 때 무슨 문학책 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자주 등장했던 말인데 요. 아, 맨날 나와. 그렇죠. 거의 뭐 비문학 지문에서 꼭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나오고 그리고 언어 시험에서. 예.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책이 이 그거였어요. 아. 네, 이 표지였어요. 그렇군요. 오. 이것이 바로 글명한 네. 그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 언해본의 서문입니다. 자, 이게 서문 이제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아, 따름이라라고 해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가, 나, 다라, 마바사 이제 쭉 이제 시작하게 되거든요. 아무튼간에.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자가 솔직히 한자가 굉장히 배우기 힘듭니다. 저도 제 이름이랑 대한민국 말고는 한자를 못 읽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좀 약간 배웠다가 까먹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튼 한자가 너무 배우기 힘들고 쓰기도 불편하니까 이제 백성들하고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그 한자를 기초로 이제 의미는 한자를 기초로 하되 이제 읽고 쓰는 것은 입모양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그 훈민정음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언론 대학원에 있으니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여 석사 열 근데 아, 난 학사인데 네. 진짜 신기한 게 네. 사람을 옆으로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네. 가나 다라 할 때 혀 네. 모양이 진짜 그 모양대로 됩니다. 입 모양이요. 예. 아, 가라고 그래요? 하면 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입 모양 앞니랑 해서 기역이 돼요. 그래서 약간 그 미음이나 오할 때 입이 이응 되잖아요. 예. 그 이응을 그렇게 해서 생각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발음을 다 받아 적을 수 있는 숫자. 아, 글, 아, 예. 죄송합니다. 아, 글자. 숫자예요? 야, 숫자 1이라면 세상에 이렇게 해야 돼. 아, 제가 지금 자부심이 넘치다 보니까 아, 너무 흥분했네. 우리 또 아, 저 언론학부로서 지금 너무 예, 너무 재밌는 주제. 지난번 사화보랑 또 마찬가지로 너무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 언론이랑 글자 아 너무 자부심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훈민정음 훈민정음을 이제 소리 글자 입 모양 따라서 소리 글자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훈민정음에 훈민정음에 얽힌 자세한 정보 혹시 김 선생님께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또 한번 읽고 넘어가죠. 이해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쓰는 소리 문자인 한글.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인트 쫙 해줘야 돼요. 두 개 아니야 하나야. 아, 해줘야 돼요. 아~ 유일하게 글자 중 받침이 들어가면서 꽤 네. 넓은 폭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아... 네, 한자를 따와 만든 일본어 가타카나와 히라가나에 비해 굉장히 네. 우수한 글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히라가나랑 가타카나 사실 한자에서 획이 있잖아요. 그쵸. 그 획순을 몇 개를 줄여가지고 약간 간소화시킨 한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글은 이제 한자를 의미로 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 문자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더 보충 설명하실 분 계시나요? 아, 제가 이 주제 되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 앞으로 우리 좀 흥분할 주제를 조금 더 넓혀보죠. 아, 이거 좋습니다. 네, 저는 꼭 한번 할 겁니다. 네, 도미 씨 한번 훈민정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보충 설명 한번 받겠습니다. 예. 네. 전 여기서 더 흥분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예. 예, 아유. 네, 아무튼. 좀 진정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와 발음 기호 등등 전부 설명되어 있는 훈민정음의 해례보는 네네. 국보 제70보의 문화재이고 아... 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도 등재된 소중한 우리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글자가 유네스코에 돼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제가 몇 개가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라틴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의 원형, 그 라틴어요. 그러니까 고대 라틴어.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문화재로서 들어가 있고 한글. 훈민정음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자 오늘은 아 제가 또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아 이거 어떻게 네. 좀 밟아보셔야 될지 이 흥분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애국심 이거 오늘따라 애국심이 철철 넘쳐흘러요. 오늘은 좀 우리 와. 녹음을 끝나고 디프리에 가서 좀 시원하게 또 아. 예, 분출을 해야겠네요. 아, 또 합니까? 아 우리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매운 전 술 식습니다. 아 저 술 별로 안 좋아요. 네 저 술 예? 예? 잠깐만 왜요? 아니 그 식사는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네, 식사하러 네.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각야날의 아침이라는 타이틀 따라서 일제 치하 아래서도 이러한 위대한 글자인 한글을 지켜낸 그런 위대한 또 다른 독립 역사, 독립 운동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을 침략한 후에 민족성을 없애버리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지저분한 노력 중에는 역사관을 송두리째 날조해버리는 식민사관 역사교육도 있었고 언론 장악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이죠. 하지만 언어 역시 큰 영향을 끼치기에 일본은 한글을 금지시키고 언어 또한 고유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강하다 라마바사 아자차 카타파하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립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명을 맡디시니 아 동동다리 어이 아나타 지금 뭐하는 거냔다로 보면 모르세요? 국문 공부하고 있잖아요. 국문? 아 조센노 금지하라고 샤베르인데 왜 공부하는 거냔다로 그렇습니다. 일본은 모든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를 사용하고 히라가나를 사용하도록 강요했죠. 이에 우리 선조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애국 개몽을 위하여 국문 연구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은 1907년이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을 지켜야 합니다. 저와 함께 국어 문법을 정리할 분 안 계십니까? 그렇게 주시경 선생님을 필두로 지석영 선생님이 국문연구소에 설립하여 국어 문법을 정리하고 저술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남아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근본이 되어주었죠. 애초에 우리의 위대한 글자 언문이라여 비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 한민족의 정기가 담긴 어뢰 언어인 만큼 한글이라 부르는 것이 정말 맞는 표현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 참! 서재 PD가 연락을 해왔는데 주시경 선생님께서 독립신문의 부책임자로서 검수를 부탁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 PD는 신문의 올바른 한글 맞춤법과 문법을 사용하고자 주시경 선생님을 부책임자로 모셔 검수를 부탁드렸죠.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면 독립신문을 주시경 선생님이 서재 PD를 도와 글을 쓰셨다는 걸 알 겁니다. 이후 1908년에 국어학 연구소를 설립되어 문법과 발음, 맞춤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박은식 선생님과 해액에서 소년에게 독립선언문으로 유명한 최남선이 조선 광문회를 설립해 우리나라 고전 문학을 정리하고 간행하셨습니다. 최현재 선생님, 저와 함께 주시경 선생님의 국문연구소를 계승해보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조선어 연구회라 칭하고 한글 문법 연구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한글이 익숙하도록 한글로 된 잡지인 한글을 간행하러 하지요. 아, 네, 맞습니다. 1921년에는 이윤재 선생님과 최현배 선생님이 주시경 선생님의 국문연구소를 계승하여 창설한 조선어연구회는 1926년에 각연화를 제정하였습니다. 각연날? 각연날이 뭐예요? 각연날은 지금의 한글날이라 보면 된단다. 언젠지 아니? 아니요. 10월 9일이란다. 사실 각연화를 처음으로 거행한 것은 세종대왕님의 한글반포 480년 기념일인 1926년 11월 4일이지 말이며 이때에는 이렇다 할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음력으로 환산해 유치한 날이었지. 아무튼 각연화의 첫 기념식은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의 공동주최로 식도원이라는 큰 식당에서 수백 명이 참가하면서 이루어졌단다. 네, 또한 현재에 와서 1990년대 한글날을 기념일일 뿐 법정 공휴일로 제정하지 않았다가 2012년에 들어서 법정 공휴일로 승격. 이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국회의원님이 한글학회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죠. 오, 그렇군요. 그 우리 한글 만든 날인데 당연히 공휴일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휴일 잡아 놀러 갈 생각하면 안 된단다. 그 당연하죠.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각연할 제정 이후 한글 연구를 계속하던 이윤재 선생님과 최현배 선생님은 1931년 조선어연구회를 조선어학회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을 다시 한번 검수함과 동시에 외래서 표기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말로 하면 안 되는 놈들이 꼭 있다지. 이윤재, 최현배 등등. 조선어학회는 반역죄로 모조리 체포다. 아이, 대노이가 반자이. 그렇게 일본의 무력 압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자 했던 이윤재 최현배 선생님과 조선어학회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면서 활동이 중단됩니다. 이 사건은 2차 세계대전 말기 전향이 안 좋아지자 마음이 급해진 일본이 아예 조선이란 나라를 없애려고 애초에 일본 땅이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대조적으로 한글을 연구하고 배패한 자들을 모조리 체포하고 고문했던 사건입니다. 저를 포함해 이윤재 선생님과 모든 조선의학회 선생님들이 체포를 당해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고 이분들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으면서 출소합니다. 하지만 이윤재 선생님께서는 최연배 선생님 뒤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잔인무도한 고문에 의해 이윤재 선생님은 그만 함흥형무소 옥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후 이윤재 선생님이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조선말 큰사전은 이후 출소한 최현배 선생님과 조선어학회 선생님들이 모여 완성하게 됐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은 국보 70보조 조선의 제4대왕 세종대왕 님께서 만드셨죠.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표기체계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없죠.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 1997년 세상에 어쩜 이렇게 신비한 걸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앞장서 지금 들으신 노래는 하리의 한글송이었습니다. 노래 하나만 더 듣고 갈게요. 이선희가 부릅니다. 인연.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 오늘은 이렇게 언제나 함께 본윤이 5화 각야날의 아침을 진행하면서 하리의 한글송 그리고 이선희의 인연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그 노래를 튼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각야날이랑? 일단은 한글송 같은 경우는 예. 오늘 주제에 딱 맞아서 일단은 한번 넣어봤고요. 그 하리 그러니까 귀요미송 아시죠? 귀요미송 뭐예요? 1당 1은 귀요미 그거 불렀던 가수예요. 아, 막내니까 봐줘야 돼. 한번 해줘. 아, 너무 귀여웠어. 아, 세상에. 아 진짜 깨부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아니, 아 죽이고 싶을 정도. 아 진짜야 장난 아니었어요. 심장을 아주 폭행해 버렸습니다. 아, 안 좋은 거 아니야? 죽이고 싶을 정도가 아니야. 아, 난 미칠이 좋아하니까. 아, 미칠이 좋아하니까. 세상에. 네, 저 그래서 이제 한글송 그래서 네. 한번 넣어봤고요. 이선희의 인연 같은 경우는 최연배 선생님하고 이윤재 선생님이 네. 진짜 조선어를 지키기, 그러니까 한글을 지키기 위해선 진짜 똘똘 뭉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전우 아닙니까? 어떤 그 인생의 불화던가요? 그렇죠. 인연인 거죠. 아, 이거 발음 아까 그 말 듣고 나니까 신경 쓰게 되네요, 괜히. 어떤 거요? 인연이라고. 우리는 고품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인연. 네. 예. 그 프렌드십. 프렌드십. 네, 프렌드십.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제 치하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낸 우리 한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 정말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한글 파괴.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한글 파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인터넷 신조어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신조어. 옛날 초창기의 신조어는 되게 좀 귀여운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이 삼국시대 아시죠? 아 잠깐만 이거 네. 새롬 데이터맨. 네. 그때 쓰던 신조어들은 되게 약간 좀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뭐 반가. 반가. 네. 반갑다의 주말이죠. 네. 그리고 그쵸. 이제 할롱. 할로. 그러니까 헬로우를 약간 조금 애교 부린 거. 예. 그리고 번개. 이거 모르는 사람 좀 있긴 할 텐데요. 아 빨리 만나자. 그죠. 우리 지금 만나. 네. 당장 만나. 지금을 하면 그거죠. 그렇죠. 우리 집은 만나. 그거죠. 예. 그리고 쌈짱. 이건 잘 모를 텐데. 싸움 잘하네. 싸움 잘하는 애가 아니라 사실은 게임 잘하는 애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애들은 캡, 다음 그냥 짱이죠. 짱이거나 캡짱이라고 부르고, 예. 쌈짱은 그 당시 스타크래프트 아~ 그 프로게이머들을 일컫는 말이 쌈짱이었습니다. 아~ 네. 그 스타크래프트 1 처음 나왔을 때, 예. 임요환이 나오기 전. 그쵸, 아, 1세대. 이기석! 예. 이기석. 이기석하고, 예. 쌈짱이 이기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쌈짱이란 또 신조어 있었고, 캡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동네, 지금 말하면 일진. 예. 일진도 사실 신조어인데, 예. 그 캡짱이란 말도 있고 눈팅. 예. 눈팅. 눈만 그냥 보기만 하고 아무 그거 없는 거. 눈팅은 사실 요즘 세대도 많이 보이죠. 그 대학교에서 뭐 쓰죠. 대학교에서 그 뭐냐? 조별 과제 할 때. 한 명씩 있잖아요, 눈팅. 그 네. 프리라이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프리라이더. 예, 네, 프리라이더. 아, 그 무과금 탑승자. 예, 네, 탑승자. 무인승차. 무인승차. 무인승차. 아,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예, 네, 괜찮아요. 그 눈팅 있었고 정팅. 이거 뭔지 아세요? 나 처음 들어봐요, 이거는. 아, 정팅 못 들어봤어요? 진짜 처음이에요. 정팅 몰라요? 진짜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천리안 시절에 이럴 때는 그 지금 카톡이란 게 있지만 옛날에는 채팅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분당 돈이 나가거든요. 아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것 저도 이제 그 네. 새롬 데이터맨을 했거든요. 예, 네, 모뎀 그, 시절에는 예. 네. 그 예. 엄마한테 이거 잘못하다가 좀 엄마한테 그 갑자기 그 새롬 데이터만 하고 있으면은 예 컴퓨터에서 엄마 목소리가 나오고 예, 여보세요. 전화가 안 됩니다. 예, 예 전화가 안 돼요. 그 같은 선인데 그래가지고 한날 한시를 정해서 채팅을 했어요. 그 동아리 사람들이 그래서 정팅입니다. 그러니까 정기 채팅. 정기 채팅. 예, 그게 준말입니다. 단팅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단체 채팅. 예 단체. 그 당시 새롬 데이터맨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들어가면 단체방으로 바뀌어요. 아. 저도 약간 기억나는 건데. 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새롬 데이터맨? 그걸로 수업한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컴퓨터실에서, 예. 그니까 컴퓨터 교육한다고 학교에서 다 틀어가지고. 아, 진짜로? 네. 초등학교 그러니까, 때? 그니까 컴퓨터반이었어요, 제가. 그, 방과후 학교가. 야 거기서 그 인터넷 알려준다고, 인터넷 교육한다고.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 10명 넘어가면 채팅방이 바뀝니다. 단팅으로. 아, 진짜요? 네. 와. 얼마나. 단팅의 다 나쁜 점은, 예. 익명이 돼요, 다. 익명? 그 당시는 약간 좀 그 서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서. 그럼 막 예.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필터링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단팅이다 이러면 안 들어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할 때.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 그때도 이상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PC 통신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 혹시 그 미슬이나 우리 저 보미 씨는 PC 통신 아세요?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예. 전 몰라요? PC 통신이 뭐예요? PC 통신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아마 딱 보미랑 미슬이 때가 이제 그 이순신 장군 나와서 ADSL 해가지고 아. 오게 두어라. 아, 그 두루넷이랑 딱 그 시절일 거예요. 예. 아마. 땡땡넷이랑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랜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 예. 형님, 김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딱 이거죠. 딱 접속하면 또로또로 뚜깅 뚜깅 찌잉 동동 동동 동동 새롬 데이터맨. 네, 새롬 데이터맨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천리안 나우놀이 하이텔. 그때부터 이제 시계를 봐요. 하면서 요금이 올라가요. 맞아요. 분당 얼마로 해가지고 많이 쓰면은 진짜 10만원 바로 뚫어버린다. 장난 아니었어요. 엄마한테 진짜 그대로 맞는 거예요. 네. 고지서에 또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네. 천리안, 그거 썼다고. 천리안 사용료. 네. 맞아요. 아무튼 그게 이게 뭐 단팅 그 1창 1대1 채팅창을 1창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로 보면 겐톡. 겐톡. 네, 지금으로 따지면 겐톡. 겐톡 단톡. 그런 의미로 쓴데 아무튼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90년 95년대죠. 예. 네. 그러니까 저 90년대 저는 새롬 데이터만을 네. 제가 90년 후반에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1990년 후반에. 아,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때 그 방과후 학교로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저랑 그 문 선생님이랑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습니다. 네, 그 방과학교. 저도 정확하게 새롬 데이터맨 할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죠, 막 그때 막 도스 용어 배우고 네. 막 이럴 때 DIR/W 도스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이게. 아, 진짜. 근데 네. 이 도스가 정말 획기적인 한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싹 네. 알아야 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와. 못 보면은 실행을 시킬 수가 없어. 그 사실 세룸 데이터맨은 아 또 여기서 또 좀 자부심 또 생기는 게 어떤 거요? 세룸 데이터맨이 도스를 원래 기본에서 만든 건 아시죠? 어, 그건 몰랐어요. 명령어 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채팅창 쓰고 그 뭐지 출입하면 채팅방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명령을 해야 돼. 슬러시 어허. 나가기. 근데 한글 명령어가 나오니까 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아. 또 여기서 또 자부심이 또 폭발을 해. 슬래시 EXIT 누를 필요 없이. 자부심. 네. EXIT 너무 싫어. 그냥 슬래시 나가기. 아. 게임할 때 그냥 순수한 네. 한글. 예. 네.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유, 한글의 우수성을 또 여기서 또. 아니, 그러면은, 아니, 네. 우리 미스리는 진짜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네, 저희 때는, 아, 그 신발에 날개 달린 거. 신발 아. 요즘은 없는 거. 요즘에 없는 거. 요즘은 안 하죠. 요즘 약간은 거의 범죄 현장이잖아요, 거기가. 아, 네. 아 그만 얘기해. 우리는. 네. 썩 좋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는 네. 고품격 토크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네. 돌아가 보면, 이제 옛날도 이렇게 데이터맨 사용하던 옛날에도, 그러니까 네. 초창기에도 신조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등장하지는 않는데, 또 요즘 시대는 근데 신조어가 정말 알아듣기가 애매한 게 많아요. 아 진짜 그건 좀 느끼고 있어요 저도. 혹시 미쓰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 중에 제일 젊으니까 젊기보단 제일 귀여운 나이죠. 네, 그렇죠? 네 제일 귀여운 나이죠. 그러니까 풋풋한 이제 햇병아리 대학생. 아니요 네. 뭐 아니 일단은 미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녹음 방송에서 얼굴이 안 보이는데 네. 전 진짜 제가 동생이 있거나 정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을 정도예요.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진짜 비주얼이 뛰어나요. 아이고 아 정말로 이거 빨리 이거 뭐 다 들려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아니 여기 신촌에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네. 주위에. 아무튼 오늘은 한번 미쓰리가 네. 한번 그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에 대해서 한번 몇 갑자기 개 MC가 소개를. 미쓰리로 바뀌는 건가요? 예. 요즘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아, 저도 느껴요. 네. 네. 저도 한불 간 세대라서. 네, 한번, 저도 네, 이렇게 뭐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라서 제가 네. 한번 찾아봤어요. 아, 예. 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네. G샵이라는 거 아세요? G샵? G샵? G샵. 그러니까 세스코 같은 건가? 아니야. G샵이 아니라 샵지. 샵지? 아, 그러니까 우물정 우리는 우물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물. 아니, 그 우물정자의 G예요? 우물정자 영어 G. 영어 G? 야. Yeah. 잠깐만. 이거 뭐지? 우물정자의 G? G마켓? 이게 실제 지금 쓰는 거예요? 예. Yeah. 아, 진짜? 아, 이게 그 뭐지? 결혼하시고 좀 네. 나이 좀 드신 아주머니들이 쓰시는 말이래요. 뭐예요? 이게 뭐지? 어, 우리 체육관에 아줌마도 아세요? 엄청 많은데? 봄이 몰라요. 봄이 뭐래? 몰라요. 몰라요.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조금 이렇게 길게 말해 봐요. 길게. 샵지. 샵지. 어, 맞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얘기하고 있어요. 샵지가 뭐예요? 샵지. 샵지가 뭐지? 답은? 샵지? 뭐 샵지? 시아버지. 시아버지. 와, 야, 야, 진짜 한글이 완전 파괴가 됐네. 야, 이거 저 내일 저희 직장 가서 한번 써먹어야겠는데요? 아, 시아버지. 야, 이거 와. 그래서 샵지. 야, 이건 진짜 오. 와, 그 애기들이 놀랍다, 놀라워. 애기들이 할부지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맞네요, 그러네요. 와, 요즘 신조 무섭네. 또 어떻게 있을까요? 다음은 고답이. 고답이. 고답 이것도 또 축약어 같은데 거의 비슷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이죠. 고답이 상표인가 상표 아닌 뭐 그것이 상표? 답이로구나. 그것이 답이로구나. 진짜, 지금 되게 구수했어. 아 너무 모르겠어요. 아 나 그것이 답이로구나. 그 고답이라는 게 네 좀 고답이 답답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것이 참 답답하구만. 그것이 참 답답하다? 이런 건가? 아, 그것이 참 답답하구만. 진짜요? 아니에요. 뭐예요? 막 고구마 먹은 듯이 네. 답답한 사람을 아~ 고답이라고 부릅니다. 아, 목에 고구마 걸렸을 때처럼. 아~ 몸에 켜가지고. 아, 속 터지는 사람 보면서 고답이다. 아, 그렇구나. 아, 여기는 안 나왔는데 네.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또 뭐예요? 케바케. 아, 케바케는 아, 저도 알아요. 네. 잠깐만, 우리도 이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네. 케바케는 알지. 네. 케이스 아니, 바이 내가, 케이스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안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미치는 왜 그래요? 아니, 멀쩡한 젊은 사람인데. 직장이 어르신들 상대하는 직장이라.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할아버님이 네. 많은 직장이라.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미쓰리가 우리 제일 좋아하잖아요. 어, 케바케까지는 알고 있었죠. 케바케랑 케바케는 저도 네.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도 WTF 있잖아요. WTF는 뭐야? What the famous. 아, What the famous. 아, What the famous. 오, 되게 유명하다. 왜 이리 유명한가. 저도 뭐 알아요. 네. 그거 뭐지? 그러니까 멋지 투 아 모르겠어요. 아, 예. 아 며칠 전에 저희 네. 그 관장님한테 뭘 들었는데 어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래요. 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갑자기 힘들어. 민망할 때는 편집점을. 네. 저 다음은 네네. 네. 낄끼빠빠. 낄낄빠빠? 낄낄빠빠? 유자 낄끼를 웃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빠빠? 어 그거 같죠. 끼리끼리 빠빠. 끼리끼리 잘 논다? 빠빠는 그 뭐 그 그건가? 그 빠빠빠빠 크레보합? 크레보합? 아 너무 이상한 대로 세잖아요. 저 빠빠? 낄끼를 웃는 게 확실할 거예요. 약간 그런 네. 느낌 같은데? 그럴까요? 봄이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왠지 봄이가 쓸만한 의성어 아니에요? 아니요 봄이 씨는 그런 거 되게 아, 그거 안 좋아요. 되게 봄이 씨는 되게 순수해요. 아 네. 고정 네, 고정된 그거예요. 네, 아. 약간 진짜 조선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파괴를 잘 안 합니다. 그것이 참 답답한 거예요. 네. 자 답은 네. 답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아, 어, 이거 한국어였구나. 의성어가 아니었구나. 낄끼 빠빠. 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낄끼 빠빠. 아, 나는 낄끼인 줄 알았어. 낄끼인데. 낄끼 어디서 아, 웃고 제가... 있지? 와,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낄끼 아, 빠빠. 낄끼 빠빠. 대단하다 진짜. 아, 나 진짜 못 알아먹겠다. 이거는 줄인 게 아니라 네. 자음인데. 자음. 자음. 예, 예, 예. 네. 이응 기역 리을 이응. 아, 이건 저도 알아요. 이응? 이응, 기역, 리을, 리을, 이응, 이응. 이거 인터넷에서 토론에 아, 다음 아고라 같은 데서 토론하다 보면 매번 나오는 건데. 뭔 말이에요? 맞아요. 이것이 진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리얼을. 아 이게 리얼. 네, 그거 이거 리얼. 그 이제 자음만 딴 건데. 네. 그래서 이응, 기역, 리얼, 이응 하는데 이거 토론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토론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뭐 맞아요. 누가 뭐 딱 올렸을 때, 야 팩트 제시한다. 딱 했을 때, 아 사실 이것도 신조어네요. 팩트 제시한다. 아, 팩트 팩트. 네, 진실을 말해줄게. 딱 해놓으면 이제 다 댓글 난다. 이응 기억 리얼 이응. 다. 아 이건 저도 아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리얼. 네. 아, 이게 리얼. 리얼. 문 선생님 달라 보이십니다. 아, 제가 그 언론이다 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댓글 창을 많이 확인해요 제가 항상. 아 확실히 연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신조어 한번 갈까요? 네네. 한번 더 가십시오. 또 자음으로 갈게요. 비읍 비읍 비읍 기억. 비읍, 아, 이거, 비읍, 비읍, 기읍? 이것도 이거 리얼이랑 또 많이 사용되는 거. 아, 이건 저도 압니다. 이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나 전혀 모르겠어. 자음이요? 자음 퀴즈라 초성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힌트 좀 줘봐요. 와, 나 진짜 불가란 말이 들어가요. 불가 뭐뭐 불가 반박불가 반박불가 그죠? 네. 맞았습니다. 이게 이거 리얼처럼 아, 그 인터넷 신조어인데 약간 토론회 장에서 그러니까 반박 뭐 딱 누군가 진실을 공개한다 했으면 어 이것이 진실입니다 딱 이거 리얼 다 붙어요. 그러면 반박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얘기할 때요 이제 어, 그게... 이거 둘 다 쓰는 사람 있어요. 이거 리얼 반박 불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확고한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제시할 때. 제가 그 우리 그 보니온이 난 이렇게 토크를 할 때 있잖아요. 네네. 제일 바보가 된 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젊은 이야기 할 때. 젊은 얘기 할 때 아니 되게 진지한 얘기가 이럴 때 갑자기 신나다가 우리 미쓰리가 네, 그런 걸 얘기해 주는데 야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왜 잘못 살아요? 아 근데 자부심 가져도 되는 게 네. 우리 중에 아직 10단위가 3인 사람은 없어요. 10단위 3인 사람은 없죠. 곧 생기겠지만. 예, 네, 곧 생기겠죠. 예. 네. 예, 네, 앞에 있는 사람도 내일 모레요.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 청년 규정은 뭐 39세니까. 아 근데 아, 저는 뭐 네. 저는 인생 되게 재밌게 재밌게 열심히 사는 게 뭐 적게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딱 미스리한테 배워서 네. 젊게 살아보죠. 아 내일 저 체육관 가서 써먹을 거예요. 승은아 네. 샵지 같은 샵지, 경우는 샵지. 전 분명히 써먹을 거예요. 시아버지. 네. 야. 네. 왜냐면 저희 주부 회원님들이 많은데. 아이고. 또 제가 또 주부 회원님들 친하거든요. 고래고래 한번. 네. 또 고래에 또 제가 또 고래고래 김 선생님 아닙니까? 세상에. 예. 네. 그래서 또 한번 써먹으면은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요? 오늘 많이 배워가세요 신조어. 아 신조어 조금만 배워갈래요. 왜냐면은 네. 머리에 넣는 한계가 있어요. 다음 거 한번. 예. 네. 네? 다음 거 이거 빼박켄트. 네. 빼박켄트. 이거 한글이랑 영어랑 합친 말이죠 이거는. 빼박켄트. 빼도 박도 못하고. 네. 할 수 없다. 켄트. 그렇죠. I can't 할 때 can't 그죠? 빼박한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 임파서블. 예. 사실 빼도 박도 못하다라는 말이 되게 약간 좀 범죄에서 쓰던 말인 거 아세요? 이거 여담이긴 한데. 몰라요. 아 그래요? 그 도둑이 예. 물건을 집어듭니다. 이제 물건 빼려고 이제 손을 집어듭니다. 예. 손이 걸렸어요. 예. 근데 경찰이 와요. 예. 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포졸이겠죠. 예. 포졸들이 와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한다고 손을. 아. 네. 손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약간 내 순수한 우리말이네요.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안 좋은 그 어워. 예. 그러니까 예, 기원은 그래 좋은 목표는 아닌데 네, 범죄 현장에서 쓰던. 네. 아, 근데 이거 지금 다 네. 많이 쓰고 있는 말인가요? 빼박 텐트요? 아니 아니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 뭐 G샵부터. 아 G샵은 아, 샵지부터. 아 G샵이래요? 샵지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 G샵은 네. G샵은 거기 그거. 예, 예. 지금 미쓰리가 얘기한 거 다 처음 들었어요. 고다비도 저도 처음 들었고. 끼끼빠빠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썼던 말 같은데. 아니 우리 문 살짝 기분이 살짝 기분이 나빠지는데. 아니 우리 문 선생님은 이제 네. 아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는 건 좀 아시는데 네. 젊은 사람 쓰는 건 전혀 모르시네요. 네. 이거리얼 반박불가는 그 인터넷 댓글창에서 자주 보이니까 네. 뭐 저도 알고 있었는데 끼끼빠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살짝 기분 나빠지네요. 저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 세상에. 예. 네. 진짜 저는 예 그냥 지하에만 사는 사람 같습니다. 아 두 개만 더 알아볼까요, 그럼? 아 좀 더 알아보죠. 네. 그럼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어떤 거요? 노답, 노잼. 아, 노잼. 아 이거는 뭐. 이것도 약간 영어랑 한글이랑 합친 약간 신조어죠. 그거 들어봤어요. 1도 없어. 아, 그것도 아, 뭐야? 1도 없다. 카톡방에서 자주 보더라고요. 1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 하나도 모르겠다를 여자, 그 여고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방과학교 다니다 보니까 예. 여고생 같은 게 귀엽게 보이려고 쌤 이거 1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내요. 아 저는 또 북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일 없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알았네요. 저도 그 뭐 일 없냐고 해서 엄마 넌 공화국이었으면 너 이거 건난다 임마 이러다가 1도 없다는 게 이게 하나도 모른다. 아. 이게 어느 예능에서 이렇게 말이 쓰인 건데 그게 이렇게 쫙 퍼진 거예요. 또 무한도전인가? 무한도전이었나? 신조어. 아 또 무한도전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신조어 만들기는 무한도전 아닙니까? 최고죠. 예. 예 네. 네, 최고죠. 저 또 무한도전 옛날에 간 또 기억이 있고 저 문 선생님도 예전 도라이 콘테스트라고 예, 저 와우. 예. 2008년 겨울이었는데 그렇죠 예. 예 저도 나갔습니다 2008년 겨울이었는데 예. 예. 잘 나가셨습니다 아 저희 저도 몰랐는데 아, 네. 둘 다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정상이라는 거지 예 저도 이제 아니, 저희가 우리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문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저 옛날에 이제 우리 무한도전도 내가 나간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문 선생님도 동시에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많았어요. 사람이 아, 그 일산 네, 일산 MBC 예, 예, 예. 거기에 있는데 엄청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장난 아니었잖아요. 예. 예. 다행히 전 예선에서 떨어져서 저도 떨어졌어요. 아, 난 정상인이구나. 저도 1차에서 떨어져가지고 아 그냥 극히 정상이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생각하는데 무한도전에서 말하던 돌 아이가 예. 그것도 신조어잖아요. 돌 플러스 아이. 맞아요, 맞아요. 예. 약간은 그 비속어. 예. 또돌 아이였죠. 예. 약간 좀 좋게 순화한 건데. 그쵸, 돌 플러스 아이. 신조어. 마지막 하나만 더 한번 알아볼까요? 저 사이다. 아 시원하다. 사이다. 사이다. 아, 시원하다. 고다비의 반대말을 이죠? 이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시원하다. 그거 시원시원하다. 목 넘김이 시원. 사이다다. 외는 네. 소리를 하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사실 네. 저는 콜라를 더 좋아하거든요. 전 막걸리요. 또 술이야. 아니 막걸리가 찬산이 들어가죠. 좋아하는데. 아 그러세요? 목 넘김이 시원하긴 하죠. 아 오늘 또 어디로 하나 가겠네요. 임시정부. 아 임시정부 가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이다 요새 이제 그런 말 하죠 와 진짜 그 예를 들어서 뭐 변비가 나왔을 때 아 왜 변비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변비 나왔어요 막혔으니까 오늘 화장실 진짜 사이다 혹은 뭐 교수님이 이제 A+ 딱 거졌을 때 야 이번 성적표 사이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막 좀 답답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한테 독서를 퍼부었을 때 와 쟤 진짜 사이다다 이런 소리 하죠 그죠 예를 들어 뭐 교수님이 조교를 이제 혼냈을 때 와 사이다 뭐지 조교 그 교수님이 뭔 말 했을 때 조교가 그 반대로 막 치고 올라갔을 때 예, 또 반대의 상황도 예, 예. 그때 사이다라고 사이다. 하죠 사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조어들을 우리가 딱 지금 한 10가지 정도 12가지 여러 정도 알아봤는데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 파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신조어 규정이 또 있어요 신조어에서 표준어 말 표준어가 된 사례도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쌈짱 같은 경우는 예. 국어 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쌍시옷에서 이제 아예 그 등재가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프로게이머들을 일컫는 말이었기 때문에 명사로서 들어가 버렸고 명사로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신조어에 대한 생각이 약간 조금 이제 좀 사람들이 개선되고 있긴 해요. 유연해졌네요. 예, 어르신들이 조금. 옛날에는 뭐 반가 반가 할롱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어디서 감히 바로 싸대기죠. 우리 뭐 그 한민정음을 창시하신 한글이 지켜냈는데도 한글을 파괴 뭐 이러면서 화를 내셨다가 요새는 이제 문화로 생각하면 좀 생각해보면 옛날 조선시대에 썼던 말이 없는 말이 많아요. 아래 한글 그리고 세모시옷. 세모시옷이 발음이 뭔지 모르죠? 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F 발음입니다. F? 어? F. 그래요? 그러니까 입술을 깨물면서 F가잖아요. 그러니까 F. Father 할 때 아니, Father. 아니, I'm your fire 할 때 이제 fire 할 때 이거 F 발음 있잖아요. 이게 그 세모시옷입니다. 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에서는 그걸 안 써서 사라졌어요. 아래 한글은 아시죠? 네. 그래서 그 한글 97 할 때 한글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환글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O랑 A 사이에 R 발음이라 한글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한글 97이라고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잖아요. 한글 200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워드 프로세서 한글. 네. 근데 원래 한글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을 영어로서 헝그리? 헝그리. 아니면 헝그리, 헝그리라고 하죠, 보통? 네.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요. 그 옛날에 쓰던 말도 요즘에 없어지고 지금은 또 모르죠. 어떤 용어가 또 등장할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 최현배 선생님, 주시경 선생님, 그리고 이윤재 선생님이 지켰던 한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괴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우리나라의 문화로서 어떻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너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너무 뭐랄까는 뭐 노답 이런 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초성 퀴즈 같이 예. 맞아 초성은 좀 그렇죠. 예, 좀 그렇고 좀 줄임말 같은 경우는 너무 뭐 뻑카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좀 그런 건 조금 많이 좀 자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확실히 욕설 같은 것도. 예, 욕설도 네, 요즘 네. 그러고 초성으로도 욕을 많이 하더라고 애들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명사를 조금 순화시킬 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한글이 변한다기보다는 명사를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예, 명사가 너무 네. 조금 애들 쓰는 게 격해요. 맞아요. 예, 좀 그거는 좀 우리 지켜나가는 청소년들한테 좀 예, 많이 저희가 우리가 하는 예, 좀 뭐랄까 난 좀 예, 조언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우. 네. 그 신조어를 안 쓴다고 했던 봄이 생각은 어때요? 신조어에 대한 저는 그냥 지금 생각으로는 욕설 같은 거는 좀 자제하되 자제하운 다른 그런 신조어나 지금 태연 제가 지금 듣기 예. 생소한 말들을 그냥 마냥 신기하기만 해요. 그죠? 뭐 고답이 끼끼빠빠 이건 솔직히 비속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비하하는 그렇죠. 말이니까 이건 좀 그렇죠. 대부분 지금 네. 신조어들이 약간 그 놀리는 게 많죠. 좀 그래요. 네. 약간 좀 비난하는 격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쌈짱의 네. 예를 들자면 제가 이게 거론하는 게 쌈짱이가 네. 그게 이제 명사로서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게이머. 예. 예.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를 한글말로 순화시켜 버리면 쌈짱이에요. 그냥 아. 그렇게 그냥 박아 버렸어요. 그냥. 근데 사실 비하는 말이 아니니까 네네. 그냥 그 아예 그 명사로 그렇게 대명사로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약간 북한에서 문화어 쓰듯이 그렇게 약간은 좀 해버린 건데 확실히 봄이 말도 일리 확실히 저는 동의합니다. 욕설 네. 비하적인 신조어는 우리가 진짜 한글 파괴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비하적인 말이나 네. 욕설이 아니라면은 저는 그렇죠.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그죠. 정말 대단하신 문화죠? 네.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구나라는 생각들만 할 뿐이에요 지금. 아 이거 만든 사람들. 네, 세종대왕님도 그렇고 아. 이걸 지키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현재도 그렇고. 그렇죠. 확실히 네. 글자가 우수하니까 네. 파생되는 글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뭐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축임말 말고는 신조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어는 제가 옛날에 공부를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접두사, 접미사 네네. 이런 거 하면서 만들어낸. 네, 정말 힘들어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뭐 그냥 해봤자 뭐 요새 뭐 미국 신조어라면 또 아까 그 W 그거랑 네. 롤 LOL, LOL. 웃는다라는 표현이죠. 예. 네. 막 그런 OTL. 거 하면은 네. OTL. 아, 그 네. 엎드려 있는 예. 네. 네. 네. XOXO도 아시고 알고 계시나요? XOXO 뭐예요? 어, 아, 신조어 안 해. 하나. 아, 그건 그 네. 영화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 뭐 XOXO예요? 그 아니 아니. 아이돌이에요? 으르렁? 그 미국 으르렁? 연인들끼리 네. 편지 마지막에 XOXO 쓰는데 굿나잇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아, XOXO. 네, XOXO. XOXO. 어, 본 것 같긴 소소 그 읽을 때 소소인가 그럼? 뭐 굿나잇 이러면서 입맞춤의 뜻으로 이제 적었을 때 약간 친근의 표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OTL 같은 그림인가?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입맞춤에 그 입맞춤을 보내요라는 뜻과 뭐 굿나잇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어, 이건 써먹어야겠네요. 네, 이건 저 좋아하는. 아, 이런 신조어는 좋지요, 역시. 네. 약간 알콩달콩해 보이니까 아, 오히려. 알콩달콩한 네.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아, 네. 그냥 주먹세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저희 야인 시대를 좋아합니다. 저는 막걸리를 아까 좋아하신다. 그럼 저는 소녀시대. 아, 우리 또 문 선생님 또 한들이 나오시네요. 나오나요? 아, 네. 사랑해. 널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나란 말이 달라서 서로 의미가 통하지 않아 백성들이 얼음이 많다. 그렇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제 만드셨던 세종대왕께서 조선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훈민정음. 그리고 연산군 시절에는 그 연산군이 그 엄문이라고 처음 거론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까 이제 김 선생님 대본에 대처 엄문. 그러니까 미개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라는 해서 그 세종대왕이 만드신 거 비한 적도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일제 시대에는 애초에 훈민정음을 못 쓰게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죠. 하지만 그 일본의 강제 치하 아래서 이윤재, 최연배,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 그리고 조선어학회 선생님 이런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의 우수성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얼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연구를 했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멋집니다. 네, 그러니까 딱히 참고할 문헌도 찾기 힘든 와중에 진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모든 어르신들이나 이런 거 방언을 다 연구했다고 해요. 조선말 큰 사전, 이제 광복 후에 이제 최연배 선생님이 조선어학회 출소하는 분들을 모셔서 했던 건데 이런 희생에 감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설신조어하고 뭐 초성신조어 이런 건 좀 자제하면서 우리말을 또 다른 새로운 문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조어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보니운이는 오늘 보니운이 5화 각야날의 아침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저희는 6화 국채가 결국 족쇄가 뭔가요? 기대되나요? 예상이 됩니까? 아, 경제인가요? 네, 경제 쪽입니다. 경제 쪽에서 독립운동 이야기입니다. 아, 좋은 얘기예요. 네, 궁금하시면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채널 고정!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